Solo tú, la radio y la noche, en La Hora Corazón. Un programa de Station K-Pop. Que la luna y las estrellas iluminen tus sueños. 있잖아 가끔 뭐래도 말 안 해도 생각이 날 때 나만 이러는 걸까 너도 나와 같을까 I just wanna be with you be with you 갑작스런 내린 비가 소란스레 젖은 옷이 싫지만은 않아 웃음마저 나와 쓰디쓴 커피 마셔도 이렇게 달기만 한데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야 All love is amazing All love is amazing 밥을 먹어도 친구를 만나도 나만 떠올라 yeah. All love is amazing All love is amazing 어색해 너와의 거리가 더 좁혀질 때 매일 나의 하루에 네가 녹아들어 달콤한 꿈을 꾸는 길 갑작스런 내린 비가 소란스레 젖은 옷이 싫지만은 않아 웃음마저 나와 하늘이 내게 준 선물 같아 너는 날 따스하게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야 Ooh, All love is amazing All love is amazing 밥을 먹어도 친구를 만나도 나만 떠올라 yeah. All love is amazing All love is amazing 내 맘을 알죠. 널 원하는 곳에 이른 겨울 찬바람에 얼어붙은 내 맘이 그대를 만나게 되도록 변해서 11월의 첫눈처럼 설레이던 시간에 나는 바보처럼 멈춰 졌어.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우리 울고 있던 그곳에서 나를 떠나지 마세요. 이른 겨울 찬바람에 얼어붙은 내 마음이 그대를 만나게 되도록 변했어. 11월의 첫날처럼 설레이던 그 시간에 나는 바보처럼 멈춰 있어. 사랑한다는 말밖에 못하죠. 너의 말에 말 못하고 너의 말에 볼 수 없다. 음악도 흐르지 않아 늘 잡고 있던 네 왼손으로 너 입술만 듣고 있어. 네가 할 말 알아 그 말만은 말아. Go! 걸 우린 원래 이랬어 yeah. 들었지는 않아 흥미로 응차 love is just hot 어떻게 널 다룰까 어쩔 줄은 몰라 너를 달래고 왜 발로 차도 가끔 내게 미소 짓는 너 어떻게 놓겠어 우리나라 꽃을 살던 텅 빈 어전함을 느꼈었지만 어떤 부분인지도 이런 모양일지도 나조차 알지 못했었지만 터져버린 조각 맞추듯이 우리 이야기를 맞춰가고 어딘가 비어있던 내 맘속에 자리하고 있는 피스 난 너란 걸 그냥 한눈에 알아보았어 You're my missing puzzle piece 드디어 맞춰진 조각 나 있던 맘의 상처까지 가득 채워준 넌 어느새 내 전부가 됐어 My missing puzzle piece 흠이 있단 게 또 완벽하지 않단 게 날 작아지게 만들었지만 어쩜 그 틈 사이에 서로 재울 수 있게 비워져 있던 걸지도 몰라 안녕 오랜만이야 오래됐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더니 작은 조각이 더 진하게 보이게 예쁘게 함께해줘 함께해줘 널만 그림을 그려 You're my missing puzzle piece 드디어 맞춰진 조각 나 있던 맘의 상처까지 가득 채워줘 넌 어느새 내 전부가 됐어 My missing puzzle piece Missing puzzle piece 모든 걸 다 갖는 것보다 무엇 하나를 절대로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란 걸 너로 인해 알게 되었어 You're my missing puzzle piece. 너무나 눈부시 늘 혼자 맞춰갔던 세상 속 한 장면이 되죠. 꽉 끼워진 손 뺄 수 없듯이 너를 빼고 완성될 수 없으니 우린 서로 잃어버리지 않길. My missing puzzle piece. 미싱 퍼즐 피스. 그대 없는 밤 외로이 텅 빈 거리에 울리는 내 구두소리 가득히 귓가를 감싸네 누굴 만날 약속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정신이 나간 것처럼 너에게 가던 날처럼 또 어딘지 또 어딘지 왜 이렇게 헤매는 건지 난 누군지 난 누군지 내 자신조차도 낯설어 내가 Since you're out of my life 네가 떠난 후로 아무도 너 대신 할 수 없어 Since you're out of my life 네가 떠난 후로 무너져가는 나를 잡아줘 눈 뜨면 사라져가 눈물에 흐려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웃는 게 뭔지 몰라 상처는 늘어만 가 Since you're out of my life 연기 속에서 화려한 불빛 속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 틈에 오늘도 내 아픔 감추네 다 모르지 다 모르지 내 짙어진 화장에 가려 내 아픔이 내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Since you're out of my life 네가 떠난 후로 아무도 널 대신 할 수 없어 Since you're out of my life 네가 떠난 후로 무너져가는 나를 잡아줘 눈 뜨면 사라져가 눈물에 흐려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웃는 게 뭔지 몰라 상처는 늘어만 가 Oh baby please 날 잡아줘요 Oh my baby 힘들어 난 더 이상 No no no no Since you're out of my life 네가 떠난 후로 No no 네가 떠난 후로 Since you're out of my life 네가 떠난 후로 책임만 했어 너를 욕하며 밖에 모르고 사랑만 나는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네요. 멀어지는 그 뒷모습에 늘 바라보다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진다. 시간이 지나면 또 무뎌질까 내 생각이 나. 네 생각이 나. If you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If you 너도 나와 같이 힘들다면 우리 조금씩 깨갈 수는 없을까. 있을 때 잘할걸 그랬어. 순간 없을까 같진 않은데 소중한 기회 내게 줘 그대 앞으로 가지 나도 Situation 당황한 너의 시선 넘어가는 무너지는 성벽 차츰 밝아오는 새벽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 모든 칼날 끝에 잘라내지 못해 계속 반복되는 문제 미쳐 풀지 못한 숙제 높은 벽 앞에 쓰러지던 자고 약한 바람 소리가 뒤엉켜 폭풍처럼 몰아치는 소리를 들어봐 깨고 부딪혀야 해 물을 볼 수 있도록 크게 소리쳐야 해 멀리 번져가도 출발선 위에 앉아 까마득한 거리 닿지 않을 듯한 외침 짓밟힌 채로 자라나던 간절 한 수많은 꿈들이 불안 듯한 잔 넘어 피워낸 풍경을 바라봐 깨고 부딪혀야 해 우릴 볼 수 있도록 멀리 먼저 가도 가로쳐진 거짓 변화의 목소리 파도가 일어 전부 집어삼킬 바다를 만든 건 It's you 높은 벽 앞에 쓰러지던 자고 약한 바람 소리가 불안 듯한 잔 넘어 피워낸 풍경을 바라봐 깨고 부딪혀야 해 물을 볼 수 있도록 멀리 먼저 가도 여기 빛들이 번져가긴 어둠을 다 몰아낸 순간 다시 깨어나야 해 다시 깨어나야 해 새로워진 아침에 멀리 번져가도 멀리 번져가긴 너를 먼저 가긴 너를 먼저 가긴 너를 먼저 가긴 너를 너무 당연한 듯 오늘 내게 안부를 묻네요. 난 그저 잘 지낸다 했죠. 그땐 정말 날 너무 모르죠. 그대 없이도 내가 괜찮을 것 같나요? 그대는 나 없이 괜찮나요? 당신 없는 세상이 너무도 힘들어서 Esta noche queremos ser parte de tus sueños. Deja que la noche te cubra mientras escuchas a las estrellas. Gracias por acompañarnos. Hasta la próxima.